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고대 도시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화려했던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또 상징이었고, 이 로마의 설립은 지금까지 완수된 것 중에 가장 웅대한 정치적 위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그들이 정복한 사람들과 그들의 종교들에 대해서 비교적 좀더 자유롭고 또 자비롭고 또 관대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유의 것들을 인정해주면서 또 헬라의 문화와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즉 로마 지배하에 평화를 유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제국의 수도에는 여러분 배너나 어떤 여러 영화에서 보듯이 전차 경주를 하는 경기장도 있었고, 또 가이사의 궁전들, 또 신전들, 또 극장들, 또 공중목욕탕 또는 광장과 같이 여러 가지 사회적, 또 문화적, 정치적인 것들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자석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다이 로마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인물인 바울도 로마를 가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와 그곳의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여러 번 계획하였고, 또 바울이 얼마나 그곳에 가기를 원하였는지 또 고대하고 또 간구하였음을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였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로마로 가는 것은 죄수로 압송되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편하게 환영받으면서 기쁨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위험과 고통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다가 그 십자가의 일, 고난의 기림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 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로마로 가기 위해 스스로 체포되어서 지금 압송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 바울의 탄 배는 시기상 겨울철로서 이제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겨울철 지중해는 태풍이 자주 발생해서 배가 파손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주장하였지만 이 미항은 작은 마을이어서 겨울을 보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또는 선장의 말을 더 믿고 또 사람들의 반응에 취하여서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이 둘의 거리가 엄청 먼 것도 아니고 이 6마일 정도에 조금만 더 가면 조금 더 편한 곳에서 겨울을 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의 말이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겨울철 지중해는 북동풍이 엄청 심하게 부는 곳이었습니다. 이 미항과 베닉스는 그레데 섬의 이렇게 남쪽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안전하게 미항에서 또 베닉스로 가려면 이 최대한 육지로 붙어서 해변을 따라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풍이 순하게 분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outh wind blew gently 이렇게 gently 순하게 이들이 해안 가운데로 붙어서 안전하게 가야 하는데 때마침 남풍이 부니까 해안으로 더 가까이 배를 안전하게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했잖아. 본문은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마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말 이 하루 길도 되지 않는 이 길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 조금만 조심해서 해안가를 따라가면 되지.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좀더 겨울 나기 좋은 곳으로 갈수 있으니까 하여 내린 그 결정에 남풍까지 순하게 부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14절을 말씀해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고. 그들이 뜻한 대로, 그들이 계획한 대로, 더군다나 남풍까지 순하게 불어 아무런 문제가 또 위험도 없을 것 같았던 그 항해가 얼마 안 되어서 그들을 파선과 죽음의 위기로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순탄한 길이 반드시 축복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위험도 없을 것 같았던 이 순탄한 길이 때로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그는 아수르와 대립관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이방민족 그것도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그 명령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적대관계인 이 아수르에 가서 또 그곳에서 만약에 경고를 해서 그들이 돌이키면 어떡할까? 라는 그 마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그때 마치 요나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딱 준비되어 있는가? 그가 도망가는 길이 이렇게 처음에는 순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탄한 도망자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를 다시스까지 데려다 주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탄한 길이 결국은 그와 그의 탐배를 거센 풍랑과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였고 이로 인해 요나는 물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처럼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음에도 그 삶이 형통하다면 그것은 바로 멸망의 전조인 것입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싫어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된다, 형통하다, 때마침 그 길이 열렸다, 이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함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축복된 길은 결코 넓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이 좁고 또 그 길 가운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일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유럽을로와 광풍 같은 이 광풍이 불어 우리의 인생을로 파멸로 몰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길에서도 이 형통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멸망의 경고인 줄을 바로 깨달아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통함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간다고 하였습니다. 배가 거센 바람에 밀려서 더 이상 조정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조정을 포기해버리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남풍이 불면 점점 올라가서 이 육지 쪽으로 가까이 가는데 북동풍이 위에서 불자 이 섬 가까이가 아니라 그냥 지중해로 표류해져 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란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는 작은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는 이 작은 배가 키를 잡은 선장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하여 이리저리 떠밀어 다니다가 마침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요동하며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풍파에 따라 요동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이들은 살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필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구명정을 붙들어 매기도 하고 무거운 연장을 내리기도 하고 짐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기구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무거우면 풍랑 때에 물이 이제 배 위로 들어오게 되니까 가라앉게 되고 또 암초에 걸릴 위험도 더 많아지니까 그들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또 그들에게 또 많은 이윤들을 줄 재물들을 다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죽게 되면 그것들이 다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스스로 그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꼭 붙잡고 있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지만 죽음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다 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을 테니까 해와 별들도 별을 보면서 항해를 했을 텐데 그것들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마저 다 포기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마주하였을 때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인생,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는 인생, 그리하여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지 절망적인 인생,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아무리 거대한 풍랑, 폭풍 앞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엄습하고 온 바다를 뒤집어 엎는 바람 뒤집어 엎을 만한 이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요동하고 있을 그때에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들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았을 뻔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삼에 걸리리라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요동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또 그리고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평안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인도하여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게 하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그는 그냥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그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다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확신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소명과 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미션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 가운데 힘들어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 안에서 속한 공동체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내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 풍파에 요동치고 흔들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바위요 또 반석이시오 산성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그 주님을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분의 음성을 확실하게 증명하며 여러분 이 소망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이시오 또 보호자이심을 믿는, 믿고 신뢰하는 저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탄한 여정들이 있지만 그것이 모두 다 축복의 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탄한 길이 있다면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전조임을 우리가 깨달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 우리가 요동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사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확신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소명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서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구원의 소망을 또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또 보호자시오 인도자이심을 깨닫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